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 당을 강화하고 그 영도적 역할을 높이는 것은 혁명 승리의 기본 담보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소령이시다를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2돌째 즈마요 마자루 김일성 주석 회고위원회가 6월 30일 신문 서버 차그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